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서 31살 때인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 문화체육부가 정한 8월의 문화인물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이 안 의사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는 그런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하죠. 그리고 오는 10일에도 박은식, 노백민, 신규식, 안태국, 김인전 이상 상해에 묻혀있던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봉안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날 10일 조기를 개양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 6가의 명효 씨의 신청곡으로 문을 엽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죠. 라임라이트의 테마, 게오르그 장피엘의 팬플루트 연주입니다. 한밤의 정막 속에서 작은 촛불처럼 타오르는 영화음악의 감미로움에 젖어 세상의 모든 평안을 음미하고 있는 한 소년이라고 쓰셨네요. 광주 서구 양삼동의 안창욱 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곡 영화 라임라이트의 테마 게오르그 장비엘의 팬플루트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야영 떠난다고 하셨죠? 안창욱 군. 그 야영지에서 이 노래 들으면 아주 신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미국 TV 드라마 캅스 중에 흐르던 이너서클의 노래죠. Bad Boys. 미국 TV 드라마 캅스 중에서 Bad Boys, 이너서클의 노래였습니다. 강원도 명주 옥계면의 박진근 군, 잘 들으셨습니까? 그 볼륨을 최대한으로 틀어놓고 시끄러운 음악을 이 밤에 듣자고 하셨는데요. 귀신 얘기를 쭉 적어주셨는데 너무 무서울까봐 제가 안 들려드렸어요. 엽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 저희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선물 아시죠? 영화 팟시 시사회 초대권입니다. 8월 말쯤에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8월 17일 화요일까지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엽서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400분을 추첨해서 2장씩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알라딘.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서울음반.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영화 황야의 무법자의 티톨리, 타이틀이라는 이들이 말이죠. 바로 방랑의 휘파람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 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요.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85년에 만든 서부 영화 Pale Rider, 바로 까이에 뒤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영화 91번째 작품입니다. 금광 바람이 불어닥친 캘리포니아의 어느 작은 마을. 여기서는 이 금광을 독차지하려는 그 지방의 보스와 금광업자들 간의 싸움이 한창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이곳에 호련히 나타난 사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한 자의 편에 서지요. 이 영화는 조금 시인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요. 클린트 이스트우드판 시인이라는 그런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죠. 그 페일 와이더라는 제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리산 기슭의 댐 건설을 항의하면서 빌딩에 몸을 매달고 시위를 벌인 사람이 있었죠. 까이에 뒤 시네마가 선정한 92번째 작품, 존 부어맨 감독의 에메랄드 포레스트 역시 이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강도 있게 고발한 영화입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댐 건설 작업을 하는 미국인 기술자 보드는 어느 날 가족들과 소풍을 나갔다가 아마존 인디언의 습격을 받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인디언들은 부두의 어린아들을 납치해갑니다. 그 뒤 10년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수색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그의 앞에 나타난 아들은 어엿한 인디언 추장이 되어 있죠. 아버지는 아들이 가정이라는 문명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집 아마존의 정글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댐 건설로 부족이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되자 아들은 다시 친아버지를 찾아오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삶의 터전인 정글, 이 정글을 파괴하는 댐을 폭파시켜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영화는 빌 마크햄이라는 실존 인물이 남미에서 당한 유괴 사건을 토대로 했는데요. 발전과 환경 보호, 이 대립적인 관계 사이에서 감독 존 부엄에는 환경 보호의 편에 섰습니다. 자, 영화 에메랄드 포레스트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이글 브레이크. 영화 에메랄드 포레스트의 엔드 타이틀 이글 브레이크였습니다. 이태리의 형제 감독 다비아니 콤비가 만든 85년작 카오스,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그 93번째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요, 전체가 7개의 에피소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내용들마다 모두 다 틀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흐르는 주제는 시실리의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역사라고 합니다. 제목 카오스는요, K-A-O-S인데요. 시실리 섬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작자인 피란델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자, 배우로도 유명하죠. 존 카사베테스 감독. 그의 애정 영화 Love Streams가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94번째 작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로버트 그리고 중년의 여인 사라. 이 두 사람은 마치 전생에서 피를 나눈 형제였던 것처럼 만나자마자 뜨거운 우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랑으로 변하죠. 이 영화가 뛰어난 점은 중년의 남자와 중년의 여자, 이 두 사람의 내면에 흐르는 사랑의 느낌들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깊이 있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삶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사라, 그녀를 깊은 애정으로 지켜보는 로버트. 카사베테스 감독은 이 로버트의 눈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따뜻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죠. 로버트 역에는요, 카사베테스 감독이 직접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완성된 뒤에 감독 카사베테스가 부인 로렌조에게 바치는 깊은 사랑의 영화다, 이런 즐거운 칭찬을 받기도 했었죠. 또 카사베테스 감독은 이 작품으로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음악은 영화 브라질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노래들입니다. 주인공 샘이 세뇌를 당한 뒤에 그의 귀에 들려오던 As Time Goes By 그리고 테마 브라질 이어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는 미래 사회. 정부의 비밀기관이 이 시스템을 관할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기계로 감시합니다. 주인공 샘, 조나단 프라이스는 비록 이 비밀기관에서 일하긴 하지만 미래 사회의 부적응자입니다. 꿈과 이상에만 매달려 살던 그가 어느 날부턴가는 꿈속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날개 달린 용사로 변한 자신이 베일에 쌓인 그 여인을 구하는 꿈. 이 꿈을 매일같이 꾸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만난 그녀는 조나단으로서는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신분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그녀를 사랑하고 결국 미래 조직 사회의 희생자가 됩니다. 언뜻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떠오르실 분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테리 길리암이 감독한 영화 브라질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감독의 우울한 시각이 엿보이는 이 영화가 까예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그 95번째 작품이고요. 로버트 드니로가 지하세계의 영웅으로 이 영화에 출연했고요. 언제 역시 브라질인데 비디오 출시 제목은 뜬금없이 여인의 음모라네요. 아,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지만 테리 길리암 감독의 영화들은요. 보면 대부분 좀 신랄한 그런 블랙 코미디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으로는 피셔킹이 있고요. 또 마룬의 모험도 그렇고요. 자,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96번째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비겐비 시간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거미 여인의 키스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현재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있는 헥토르 바벤코가 감독을 했고요. 윌리엄 허트, 라울 줄리아가 주연을 했죠. 특히 윌리엄 허트는 이 영화로 일약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소년 추행범인 동성연애자 몰리나, 그리고 정치범인 발렌틴. 전혀 다른 성격의 이 두 인물을 한 감방에 가둬놓고 감독은 얘기합니다. 혁명 의지를 억압당한 발렌틴이나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무시당한 몰리나나 이 모두가 비뚤어진 권력의 희생자들이라고요. 몰리나 역의 윌리엄 허트 그리고 발렌틴 역의 라울 줄리아 또 1인 3역을 소화해낸 여배우 소니아 브라가 이 세 사람의 연기가 모두 일품인 영화였죠. 제 영화 중에서 몰리나가 상상하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소니아 브라가가 노래를 부르는 파티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죠. 따라! Stepping into the spotlight is that legendary star, that ravishing chanteuse, Lerny La Maison. The map. No, there was no time. Just get it. Nothing else matters. Vive la France. я найнут, нет мог воды мука. И он жут, я на анутры. Ты не риск па. 영화 거미 여인의 키스 중에서 소니아 브라가가 노래를 부르는 영화 속의 영화의 파티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소개하는 감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영상 시인으로 불리는 구소련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 칸에서 예술 대상을 수상한 그의 영화 향수, 노스탈지아가 까예 뒤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그 97번째 작품입니다. 한 러시아 작가가 100년 전에 망명한 러시아 음악가의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온천 지방을 찾아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세상을 위해 자신이 희생되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자신이 생각한 두 곳에서 불이 밝혀지면 세상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노인은 로마에 가서 자신의 이런 생각을 사흘 밤낮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러시아 작가는 메마른 온천을 가로질러서 노인이 얘기한 돌담에다가 촛불을 밝히죠. 온천을 가로지르는 이 9분간의 촛불 이동 장면. 영화를 좀 안다는 분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장면입니다. 영화는 고향 집과 로마 성당이 기묘하게 구조로 이루는 공간에 러시아 작가가 하염없이 앉아있는 그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치 눈물처럼 눈이 내리고 이 영화를 어머니에게 바친다는 자막이 올라오죠. 이렇게 영화 노스텔지아는 감독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화면 가득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찍으면서 감독은 자신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이 탈콥스키 감독과 종종 비교되는 스웨덴의 영상 시인입니다.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유작 After Rehearsal, 바로 까예 뒤 시네마가 선정한 98번째 작품입니다. 베르히만 감독의 실질적인 유작은 파니와 알렉산더죠. 이 After Rehearsal은 파니와 알렉산더를 찍는 과정과 또 베르히만 자신의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아시다시피 파니와 알렉산더는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과 촬영, 미술감독, 디자인 이렇게 4개 부문을 수상했고요. 베르히만 감독이 종교계로부터 간혹 비난받아온 자신의 종교성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영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까예 뒤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99번째 작품 소개해드려야 되죠. 에밀 쿠스트리자 감독의 유고 영화 아빠는 출장 중. 85년에 칸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농담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이유로 외딴 섬에 유배된 한 사나이와 그 가족의 일상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에 맹종하는 유고의 관료주의를 마음껏 비우고 있는데요. 감독은 아버지의 바람기와 어린 아들의 몽유병 이것을 축으로 해서 인간성이 파괴된 조국의 현실을 펼쳐보이고 있죠.

여러분, 아빠는 출장 중에 맨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그 몽유병에 걸린 어린아들이 그 취해서 취한 듯이 걸어가던 그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그 200편 중에서요, 딱 100번째 작품입니다. 100번째 작품은 줄리에트 비노쉬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랑데뷰인데요. 지난달에 변두리 몇몇 극장에서 소리소문 없이 개봉했다가 또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었죠.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는 폴은 단역배우 니나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니나는 폴의 친구인 깡땅을 보는 순간 그만 그에게 첫눈에 끌리죠. 깡땅은 유명한 배우인데요. 자신과 함께 무대를 누볐던 여배우이자 약혼녀의 죽음. 그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남자입니다. 니나에게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깡땅. 하지만 그 역시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영화 랑데뷰는 현실과 무대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요. 연출자인 앙드레 떼시네 감독의 영상이 워낙 난해하고 또 충격적이어서 감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화로 손꼽히고 있죠. 국내 비디오로도 나와 있는데요. 출시 제목은 니나의 일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랑데뷰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피아노라는 곡입니다.